남조선 인터넷투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제1동 포들이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부산에 있는 일본 정용사관 앞에 선유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단 중앙본부 단장의 망언을 규탄했습니다.